조선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취해져 나라의 수리마 원리마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가 확립돼서 산불감시 정보를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산불방지지휘소에서는 해당 단위들에서 보내오는 화상자료들을 숫자 림상도와 결합해서 산불과 관련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방을 통해서 통보하며 현지에서는 그것을 받아 산불진화대책을 세우고 그 정용을 지휘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산불을 미리 막고 있습니다. 붉은 눈알 기생벌에 의한 해충 구제 방법 등이 도입되어 산림 병충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도 세워져 많은 산림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건재 부문에서 목재가 아닌 다른 재료들을 이용한 발대, 발판, 휘틀 등의 기공구들을 건설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강도 초산군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소재를 개발하고 메탄가스와 초음연탄 등으로 땔감 문제를 해결해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